이렇게 당신을 보내야 했다면 사랑이나 실컷 해버리고 보낼 것을 후회하고 살아가는 남자의 마음 당신 꿈속에 보일 때마다 나도 몰래 나도 몰래 눈물 흘려요 내 심장 깊숙이 파고든 당신 내 마음 울리는 무정한 당신 죽어야 잊혀지려나 차라리 당신이 그리울 바에야 사랑이나 실컷 해버리고 보낼 것을 죽도록 보고 싶은 그리운 사람 당신 꿈속에 보일 때마다 나도 몰래 눈물 흘려요 내 심장 깊숙이 파고든 당신 내 마음 울리는 무정한 당신 죽어야 잊혀지네